그대로 점점 비겐 후에 투명 거리의 색 싱그러운 닮은 나의 여신 하늘에 뜨는 꽃 대지에 피는 봄다 막을 수가 없잖아 처음부터 정해진 걸 너에게 끌리는 my love 숨이 닿는 그 순간 네 향기에 눈이 들어가 내 이름 별 의미 없던 내 같은